올해를 위인 칭송의 해,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한 청년 문예 일꾼들의 모임이 최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베이쥬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김성훈 선전문화국장, 제1번 조선문화예술가동맹 문해동 중앙상임위원회 일꾼들, 고문들, 금강산 가극단과 조선 가무단 성원들, 여러 문예 소조와 연구소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앞서 지난해 문해동 동맹원들이 창작한 서정시, 가요, 사진작품 감상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제1조선인 중등교육 실시 이른돌 기념 사진 전시회, 이국의 피는 꽃의 현상 응모된 작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